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더이칠란드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일 각하께서는 조선의 자주적 발전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것으로 해서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티안토가 최근 담화를 발표해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